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 상고해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과정들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도 화평한 삶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삶을 다 바치면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점진적이며 또 아름다운 표현으로 믿음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즉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더 완전해지고 성숙해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우리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본문 말고도 또 성경 여러 군데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군데를 살펴보면은 먼저 잠언 2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환난 중에 낙담하면 이는 힘의 연약함을 보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또 좋은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다가도 혹시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신자들 가운데 정말 많은 이들이 그 어려운 일을 환난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능력만을 생각하면서 낙담하는,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자신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환난 중에서 더 빛을 나타내야 되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인용해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한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주어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준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찾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죠. 즉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환난이 올 때라도 나중에 이루어지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늘 즐거움으로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 믿음의 첫걸음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인내와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들이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가장 중요한 과정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 갔다가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뭐 어느 개천을 지나가야 됩니다. 물론 큰 다리로도 건너갈 수 있지만 다리 밑으로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와 같이 그 뉴질랜드에서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징검다리를 건너서 한번 냇가를 건너가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내딛고 건너서 예배당이 있었고 우리는 예배당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즐겁게 이 징검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은 마치 소망에 이르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믿음에서 소망에 이르는 과정에 환난이라는 또 인내, 연단이라는 디딤돌 하나하나가 놓여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연단 없이 환난 가운데서 소망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내로서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또는 핍박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환난이란 역대하 1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율법도 없을 때가 진정한 환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환난과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망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이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 중에도 불로 연단하여도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말 앞에는 늘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쓰입니다. 원래 연단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쇠나 금이나 이런 금속들을 불로 다스려서 더욱 단단한 쇠를 만들고 또 불순물 하나 없는 순도 높은 정금을 얻게 되는 것을 그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과 같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정말 순도 높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아무쪼록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복된 소망을 이뤄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과정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서 성도가 바라야 될 것은 소망입니다. 환난 중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일이 많고 또 앞을 가로막는 그러한 환난의 높은 장벽이 있고 또 사단의 무지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결국 이 소망을 통한 승리가 있을 뿐임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그 많은 어려운 환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저들에게는 어려운 환난이 없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많은 어려운 환난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들을 다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바란다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음은 네 단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줬습니다. 환난의 단계와 인내의 단계, 그리고 연단의 단계와 소망의 단계, 이 네 단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단계들이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들을 통과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 견딤으로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이 믿음이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더라도 인내하게 하시고 그 연단을 더 잘 감당하게 하사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